동화 한국어 버전 달팽이와 체리나무. 옛날 옛날 아주 오래전에 작고 예쁜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에는 커다란 체리나무가 있었죠. 여름에 열리는 체리는 빨간색 루비같이 예쁘고 탐스럽게 빛이 나죠. 그리고 정원에는 셸리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셸리는 정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봄과 여름에는 나비와 함께 놀며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셸리는 몸을 둥글게 말아서 아늑하고 따뜻한 껍질 속에 들어가 조용히 겨울잠을 잤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난 어느 날 셸리는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껍질 속에서 몸을 빼꼼히 내밀었어요. 셸리는 봄이 정말 왔는지 주변을 살펴보았고 기쁘게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온갖 예쁜 꽃들이 햇님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벌들이 윙윙대며 이꽃 저꽃을 날아다니며 꽃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비들도 춤을 추며 정원에 찾아온 봄을 만끽하고 있었죠. 셸리도 천천히 정원을 다니며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런, 겨우내 겨울잠을 자느라 별로 먹지도 못했잖아. 이 예쁜 정원에서 뭘 찾아서 먹어야 할까? 셸리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러던 중 커다란 체리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저기 체리나무가 있네. 맛있겠다. 저기에 달콤한 체리가 열리면 내가 다 먹어야지. 분명 맛있을 거야. 셸리는 체리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셸리가 꼬불꼬불한 뿌리에 다다르자 개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셸리의 친구인 크로키 아저씨였죠. 반갑구나, 셸리.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 근데 넌 아침부터 뭘 하고 있느냐? 안녕하세요, 크로키 아저씨. 배가 많이 고파서요. 체리나무에 올라가서 체리를 따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귀여운 셸리, 이 나무에는 체리가 아직 안 열렸어. 아직 봄이잖니. 전부 나뭇잎뿐인걸. 아직은 안 열렸지만 제가 나무 위에 도착할 때쯤이면 체리가 열릴 거예요. 너한테도 나처럼 멋진 다리가 있다면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이렇게 힘들게 기어가지 않아도 될 거야. 난 아침으로 먹을 파리를 잡으러 가야겠다. 너도 혹시 같이 가겠니? 저는 됐어요. 아무래도 파리는 제 입에는 좀 안 맞을 것 같네요. 뭐라고? 파리가 입에 안 맞을 것 같다고? 파리는 체리만큼이나 달콤하고 맛있는걸. 네, 아저씨. 그렇겠죠. 파리도 맛은 있겠지만 저는 안 먹을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크로키 아저씨. 저도 가던 길 갈게요. 아침 맛있게 드세요. 크로키 아저씨는 파리를 잡으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뛰어가려다가 그만 나무의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점프를 못하는 게 오히려 다행인걸? 난 계속 내 속대대로 기어갈 거야. 셸리는 천천히 하지만 기분 좋게 계속 기어갔고 나무 몸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벌 친구 범블을 만났죠. 범블은 셸리를 보자 반가움에 윙윙거리며 날아왔습니다. 셸리, 여기서 뭐하고 있어? 따뜻한 봄바람을 맞고 있니? 아니야, 범블. 난 이 커다란 나무에 달린 달콤한 체리를 따먹으려고 올라왔어. 체리? 체리는 여름이 돼야 열리잖아. 아직 나뭇잎밖에 없어. 나도 알아. 체리와 나뭇잎 정도는 나도 구분할 수 있거든. 근데 난 무척 느리잖아. 내가 나무 위에 도착할 때쯤이면 여름이 돼서 체리가 열릴 거야. 정말이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체리가 열릴 때가 되면 내가 널 등에 태우고 나무 위에 데려다주면 되잖아. 아니, 고맙지만 괜찮아. 네 등을 타고 날아다니면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 어지러워서 땅으로 떨어지고 말걸? 아니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 등은 아주 안전해. 그래도 뭐,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갈게. 꼭 맛있고 달콤한 체리를 따먹으렴. 범블은 인사를 하고 날아갔고 셸리도 범블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나무를 오르고 또 오르며 셸리는 몹시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달콤한 체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내 나무를 기어 올라갔죠. 그리고 밤이 되면 셸리는 껍질 속에 들어가 잠을 잤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나무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서서히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나뭇잎만 무성하던 체리나무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이었어요. 돌아보니 나비 친구 윈지가 날갯짓을 하고 있었죠. 안녕, 윈지구나. 나 너 때문에 날아갈 뻔했어. 안녕, 셸리. 너도 여기 꽃봉오리를 보러 올라온 거니? 체리꽃 꽃봉오리가 정말 예쁘지? 꽃도 예쁘지만 난 체리 열매가 훨씬 더 좋아. 빨리 체리를 먹고 싶은걸. 체리? 너 체리를 따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아직 열매는 없고 꽃봉오리밖에 없잖아. 너무 일찍 온 거 아니니? 아니야, 윙지. 난 아주 느리게 기어가잖아. 딱 맞춰서 온 거야. 너한테도 나처럼 커다랗고 근사한 날개가 있다면 순식간에 나무 꼭대기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내 날개 좀 보렴. 정말 아름답지 않니? 이 날개는 정말이지. 날개가 없는 게 정말 다행이네. 마침내 셸리는 나뭇가지에 도달했고 거기엔 흰색 체리꽃이 예쁘게 만발해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향기가 온 정원과 공기를 가득 메웠고 셸리가 꽃향기를 맡으러 잠시 멈췄을 때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저기 좀 봐. 셸리 아니야? 어디? 어디? 아, 그래. 저기 셸리가 있네. 근데 어떻게 올라온 거지? 안녕, 셸리.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네가 올라오기에는 너무 높은 나무잖아. 안녕, 새들아. 맞아.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건 나도 처음이야. 난 이 체리나무에 열린 달콤한 체리를 따먹으려고 왔어. 체리를 따먹으려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다고? 너무 힘들지 않았어? 물론 힘들었지. 이 나무는 너무 높거든. 그리고 난 배가 너무 고파. 하지만 달콤한 체리를 생각하면서 배고픔을 참고 계속 올라왔어. 근데 올라오면서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힘들지만 재밌기도 했어.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어떡하지? 체리는 아직 안 열렸잖아. 체리꽃만 잔뜩 피어있는데. 걱정하지 마. 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난 좀 더 위로 기어 올라갈 거야. 새들아, 그럼 이만 안녕? 난 가던 길 계속 갈게. 두 마리 새는 셸리에게 인사를 하고 날아갔고 셸리는 계속 나무를 기어 올라갔어요. 마침내 나무 꼭대기에 도착한 셸리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빨갛고 탐스러운 체리가 온 사방에 주렁주렁 열려있지 않겠어요? 우와, 전부 맛있게 생겼다. 어떤 걸 먹지? 뭐부터 따먹으면 좋을까? 상관없어,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셸리는 정신없이 체리를 따먹었고 너무 배가 불러서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체리를 실컷 먹은 셸리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아, 맛있게 실컷 먹었네.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무를 기어오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맛있는 체리는 못 먹었겠지? 올라오기를 잘했다. 셸리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셸리는 참을성을